언젠간만 날 거라고 너를 마음으로 기도했어. 너와의 이별 후 시간이 지나도 내 맘속에는 항상 너였으니까. 너 아닌 다른 사람과 가끔 이 길을 걸어보아도 내 마음속에는 우리 보냈던 소중한 시간들만 남아있는데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. 가슴이 자꾸 널 보며 말을 하는데 내 앞에 너를 기다렸다고 다시 나를 보라고 한마디 말도 못해 가슴이 아파. 어쩌다 마주치게 돼 너를 멍하니 바라보았어. 나 눈물이 흘러 아픔이 흘러 하려던 말 삼키고 너를 보는데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. 가슴이 자꾸 날 보며 말을 하는데 내 앞에 너를 기다렸다고 다시 나를 보라고 한마디 말도 못해 가슴이 아파. 우리 마음이 지금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서로 걸어 시간에 멀어져서 서로가 또 상처일 텐데 왜 너와는 항상 아프기만 한 걸까. 아직도 우리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너와 다시 또 멀어진대도 너를 볼 수 없대도 아마도 너를 잊기 힘들 것 같아. 다시 사랑할 수 없대도